이제 그만 보고 시험 공부해. 네 부모님과 부장님 날 미워해. 봤던 영상 각종 사진 트위터 위다 본부야자라 좋은 걸 어떡해. 그만해 뮤비는 나중에 해석하고 어차피 내 사진 네 방에도 많잖아. 한 시간이 뭐야 1, 2년에 숨 삭해. 이 노래 내가 내게 주면서 착해. 벌 받는 건 아니잖아. It ain't right, 난 너에게 paradise. Can't close your eyes. Can't close your eyes. 밟아도 잡아도 다른 소용없을까. 날 거부하지 마. 그동안 나를 감고 귀 기울여봐. 뒤소리 따라와. 이 노래를 따라와. 조금 위험해도 날 잘잘잘 누구 하러 온 거야. 내 맞추러 온 거야. 네가 날 보낸 거야. 봐 달잖아 비리소리 따라와. 어쩌면 그래 나는 조금 위험해 huh? 조금 위험해 huh? 너를 이끄는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나는 너를 시험해 huh? 너를 시험해 huh? 알면서도 이끌리는 선악가처럼 내 피린 모든 걸 깨워겠어. 우리 너를 태워 더 이끌려 반응하는 너 끊임없이 숨을 불어내 huh? 난 너의 곁에 pleasure 헤어나올 순 없어 널 받는 건 아니잖아. It ain't what 난 너의 paradise. Can't close your eyes. Can't close your eyes. 날 보든 좁아도 더는 소용없을 걸. 날 거부하지 마. 만약에 널